조선중앙통신사는 제 처지를 모르는 두대놈은 행위,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미국의 유럽 도구인 나토가 분수 없이 놀아대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15일 나토의 결정 채택기관인 북대서양 리사회는 그 무슨 특별회의라는 것을 소집하고 우리의 자위적인 핵무력 강화 조치들을 비난하는 소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조선의 행동들은 유엔 안보리사회의 결의들을 비롯한 국제법적 의무에 대한 위반과 핵전파 방지 체계에 대한 도전이라느니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느니 뭐냐는 엉터리 없는 주장들을 드러놓았다고 하면서 론평은 북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나토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조선 문제에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명백한 것은 이번 성명 노름을 통해서 나토가 남조선 괴뢰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미국의 일개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특히는 괴뢰의 총탁에도 움직일 정도로 유명무실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라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이번 성명 발표에 앞서 나토 부사무총장이 남조선 괴뢰 외교부 2차관이라는 자와 숙도 공론을 벌렸다고 하는데 명색이 국제기구라는 나토가 사상 최대의 추문 사건으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앙탈질에 놀아난 것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주때없이 남조선 괴뢰의 입김에 놀아나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도구로서의 자기의 존재나 빨리 마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